한번 웃어요.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. 짜증내고 화를 내면 못하나요.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. 웃으며 삽시다. 세상인걸. 짜증내고 화를 내.